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최근 프랑스에서 결성돼 있습니다.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3도세점에서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김일성 주석 회고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